빠는 가로등 속에 우리 둘이 안고 있어요. 예쁜 잔에 먹고 싶은 위스키 같이 부르는 노래들까지 아, 네 모습이 보여요. 난 또 웃으면서 안녕을 해요. 아, 나는 내게 너무 작아요. 굳이 굳이 설명하자면 네 맘을 움직일 수도 있고 이건 내 착각일 수도 있어. 아니야 너의 노래 아니야 내 이야기 난 숨고 있지만 찾지 말아줘요. 속에 작은 침대 위 한참 동안 키스를 해요. 밤새 너로 가득 채운 몸이 겁이 나서 너를 벗어요. 아 어려운 게 많아요. 알아 제가 눈을 피해요. 아 미쳤다고 내게 말해요. 깊게 더 깊게 나를 버려요. 네 맘을 움직일 수도 있고 이건 내 착각일 수도 있어. 아니야 너의 노래 아니야 내 이야기 난 숨고 있지만 찾지 말아줘요.